33절부터 38절까지는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여로보암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히야는 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은총을 베푸십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34절 하반부입니다.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저지른 큰 죄악에 불구하고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그의 생전에 그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솔로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총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여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등불은 사람의 거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집안에 있으면 등불을 켜듯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을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총은 이 열지파와 유다지파의 분열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될 것이지만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분열된 나라가 하나로 합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솔로몬의 나라도 완전히 폐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멸망이 당연한 이 솔로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은총의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지 않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말씀하시기 전에 34절 상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를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푼 은총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한 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여전히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세대까지 갚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를 보고 자란 자녀들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이것 역시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사대와 천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천대는 무한수입니다. 끝없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끝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다윗에게 영원한 은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솔로몬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셔야 합니까?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이 진노는 솔로몬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솔로몬이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범죄이고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신으로 응답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주신 은약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세 가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때 그의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찢어진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와 약속은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